꼼짝 못하게 해. 너는 나의 이외로움을 조금씩 조금씩 마취시키고 내 친구인 척 아닌 척 때로는 연인인 척 아이스크림처럼 너는 나의 맘을 녹여 All I wanna do, all I wanna do. 혼자 착각한 거니 뭘 바라고 보이냐고 너는 나를 아냐고 애매한 우리 사이를 Tell me now, tell me now. 들어봐 가슴 뛰는 소리 돌아봐 날 몸이 널 보면 들리는 걸 엇갈리는 설레임 속에 우리의 만남은 긴막힌 타이밍 친구인 척 아닌 척 때로는 연인인 척 아이스크림처럼 너는 나의 맘을 녹여봐 알 듯해 All I wanna do All I wanna do oh, baby. 혼자 착각한 거니 멋지듯 멋진 네 맘을